43절, 52절. 제 성경책 8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쌓이되 내가 임마 기생자가 그의 그를 잡아 당당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도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기도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6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그 말씀에서도 볼수 있듯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서,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그 험난한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참된 기도의 모습을 갖고 참된 기도의 결과를 열매 맺게 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신뢰, 그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기도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진심과 열심이 먼저가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기도는 기독교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것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바르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것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기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이 강력하게 그것을 검을 들어서 그 대적의 종의 귀를 잘라내는 그런 반항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성경을 이루게 함이라 하면서 순수하게 끌려가기로 하시죠. 그러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한 가지 어떤 대비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배신자 유다, 그리고 그 유다와 함께한 유대 지도자들의 그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 이세 종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세상 나라가 결국 무엇을 추구하냐, 또 세상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줍니다. 또 대비적으로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는데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는요, 우리 본문에서 두 번 정도 나온 그 검과 몽치라는 힘, 그것으로 대표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십자가 혹은 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지금 두 나라가 이렇게 대비되고 대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실 이 나라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면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방식과 순서라고 할 수 있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순서가 달라집니다. 철학과 목표가 달라지죠. 어떤 두 정부의 차이점은요, 그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들, 그 리스트를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상위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놓이고 가운데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가치들이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바닥에는 거의 의미 없는 것들이 놓여집니다. 이런 가치에 따라서 일의 순서가 달라지죠.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이런 가치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굳이 문서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가치 리스트에 따라서 모든 일이 진행됩니다. 정부와 나라의 본질은요, 기본적으로 그 가치 리스트, 거기에 무엇이 우선순위 되어 있는가에 따라 있고 그 가치 순서에 따라서 현실이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는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의 정부와 가치 리스트가 다릅니다. 우선순위로 여기는 그 가치들이 다르고 그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그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제가 그 두 대통령의 공약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살짝 그 1번부터 10번까지 그 10대 공약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살짝 외양만 바뀌었지 그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 거의 사실 비슷하더라고요. 박근혜 정부는 그거를 못한 거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거를 조금씩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정부는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결국 그렇게 차이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단지 사람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바뀌는 이 세상 나라의 모습, 세상 나라의 중심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검과 몽치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요, 언제나 인간의 뜻, 자신, 그것이 중심이 되면서 이 검과 몽치를 내세워 돈과 권력과 성공과 명예, 그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 우리 누가복음 6장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세상 나라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죠. 24절에 너희 부요한 자요. 세상 나라는 권력과 돈을 추구합니다.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한다.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은 성공과 명예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가치들이 세상 나라에는 항상 꼭대기에 있습니다. 유다와 가룟 유다와 유대 지도자들 이런 것들을 소망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리고 이러한 그 소망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자 예수님이 미웠던 것이고 또 예수님을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 나라도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을 입으로 외치고 실천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언제나 가치 리스트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꼭대기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쉽게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유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4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14장 마가복음 14장 44절에서 46절 유다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46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여기서 유다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은 존경을 담은 호칭이죠. 그리고 입을 맞춘다는 것도 자기 스승에게 대한 어떤 정말 존경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소위 이제 이걸 도덕과 뭐 윤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떤 수단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한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팔겠다는 그 뜻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또 검과 몽치를 함께 가지고 온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세상 나라의 방식을 추구하는 모습이 유다의 그 모습 속에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모습에도 분명하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님 체포할 그 순간에 옆에 서 있던 한 제자가 검과 뭉치를 빼들어서 대항을 하죠. 요한복음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귀가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검을 들었다가 그것이 이제 여의치 않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50절 52절입니다. 50절 5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뱃 홋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뱃 홋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영광,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도덕과 윤리도 신앙도 수단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안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힘이 되는 그 돈과 권력, 명예, 성공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유다의 모습이었고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또 그 믿음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드러내 보입니다. 또 멋지게 수사 여구를 넣어서 정직과 공의, 평화, 사랑을 말하고 외치지만 막상 가장 결정적인 순간, 시험의 순간이 닥치면 검자루와 뭉치에 손이 가는 그런 저희들 아닙니까? 혹시 검과 뭉치를 위시해서 돈과 권력, 성공, 명예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과 윤리,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돈과 권력, 성공과 명예를 또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겉모양은 그 예수님을 존경해서 랍비라 부르고 입맞춤까지 하는 등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또 베드로처럼 뭔가 위대하고 멋진 결단과 행동을 보이지만 결국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진정 우리의 신앙의 많은 모습들이 열심들이 애씀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들이 이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닌지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드러난 그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속성으로 그 가치로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도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무너지고 나를 위한 삶을 거부하고 세상의 헛된 영광 그것을 버리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알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십자가의 방식,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진면목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 나라가 추구하고 또 소망하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 그 세상 나라의 것을 위하여서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그렇게 힘을 추구하고 또 권세를 추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또한 서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또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방식인 그 십자가, 그 길을 정말 당당히 걸을 수 있는 그런 자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정말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가 그렇게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진정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